아리마 라이데이 일본 교토 불교회 미사장을 명예단장으로 하고 미야모토 이메이 쇼인지 대승종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불교계 대표단이 2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